조선의 유명한 축구팀들인 사이어 팀과 기관차 팀이 아시아 축구연맹컵 경기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2017년 아시아 축구연맹컵 경기대회 저구성 추첨 결과에 의하면 두 팀은 에르침팀, 몽골, 에르침팀과 함께 구조, 동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사이어 팀은 에르침팀과 3월 14일에 본거지 경기를, 5월 17일에는 원정 경기를 하며 기관차 팀은 에르침팀과 4월 4일에 원정 경기를, 5월 31일에는 본거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사이어 팀과 기관차 팀 사이의 1차 경기는 4월 18일에, 2차 경기는 5월 3일에 평양에서 벌어집니다.